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동해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우리는 잊지 않으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오마진 작곡인 가요 우리는 잊지 않으리는 조체 89, 200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온갖 고난과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끊임없는 현지 지도로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대한 전진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속의 신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율은 회거족이면서도 의지에 넘친 깊은 소정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혁명투쟁 역사에 깊이 아로새겨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남기신 불멸의 혁명실록을 생동하게 반영한 시대의 기념비적 명곡으로서 우리 인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위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순서로 너래 손군의 그 길을 생각할 수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영복 작사, 리경 작곡인 이 노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55돌씨 되는 고창한 변혁의 해인 조체 90이 2003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흉룡실록을 돌이켜보게 하는 뜻깊은 노래들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유리 없이 간거했던 권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교속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진군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던 그 역사적인 나날에 우리 인민은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천신만고의 준엄한 길을 앞장서 헤쳐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 손군의 그 길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가사는 오송산의 아찔러운 비랑길과 초도의 고세찬 풍랑길을 맞받아 헤쳐나가시고 뜻깊은 생신날에도 누구나 즐겁게 휴식하는 명절날에도 쉼없이 손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칭송과 흠모의 감정을 통속적이면서도 사색적인 시어로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적 색채가 짙은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주제 사상적 내용을 보통 속도에 밝고 감칠맛 있으면서도 졸졸한 청소의 선율로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리네림 대조로 씌워진 선율은 첫 부분과 둘째 부분 사이에 반복적 요소가 없는 이 부분 흉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는 쉼표와 리듬적 요소의 반복, 음계와 칠음계의 재치 있는 규합으로써 선율을 의의 있게 부각시켜주고 있으며 그러하여 누구에게나 한 번만 듣고도 강한 친근감과 매력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노래는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전음과 기상이 힘있게 과시된 손근 역사와 도보로 빛나는 백두룡장의 숭고한 위인상을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 뜨겁게 새기어주며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너리 너리하랴 존손기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윤두근 작사, 황진영 작곡인 이 가요는 조체 94, 200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조국 해방 예순돌 시대는 뜻깊은 해에 창작된 이 노래는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손군 장정의 길을 생활적이면서도 진실한 묘사로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가사의 1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용도의 자욱을 되새겨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추억을 눈 내리는 솔날에 찾으신 처소와 비 내리는 봄날에 찾으신 거지에 비교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2절에서는 새해의 첫 아침부터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이 이어가신 오보이 장군님의 손군 장정을 그이께서 넘으신 험한 영과 그이께서 앉으셨던 잔디밭에 비교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3절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군 업적을 기리촌에 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을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밝으면서도 종소적이고 사색적이면서도 지향적인 손율은 가사의 사상 종소적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손율은 8분의 12박자의 도대조에서 울리면서 우리 장군님의 존손길에 대한 흉상을 깊은 소정 속에 감명 깊게 안겨줌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전선기라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